새벽 하늘에 안개만 내려 어둠 속을 헤매고 나면 그리웠던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슬픈 우리 사랑을 이제 또 떠나야 한다는 걸 떠나보낼 그 사람 너무 가슴이 아파 이제 다시 사랑할 거야 어두워지니 저녁 노을이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보고받던 슬픈 사랑 내 눈에 눈물만 흘러 이렇게 해도 되나요 슬픈 우리 사랑을 이제 또 떠나야 한다는 걸 떠나보낼 그 사람 너무 가슴이 아파 이제 다시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해도 되나요 슬픈 우리 사랑을 이제 또 떠나야 한다는 걸 떠나보낼 그 사람 너무 가슴이 아파 이제 다시 사랑할 거야 이제 다시 사랑할 거야